전화했어. 근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걸. 왜 전화했어? 근데 네가 먼저 눈물을 흘릴 걸. 왜 전화했어? 잊어본 적 없던 나인데 한순간도 너와 이별한 적 없는 나인데 왜 거짓말만 그렇게 사랑해야 해.